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벨라루시 공화국 국경절에 점하여 3일 벨라루시 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오랜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명운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